잦은 입술 물집, 당신도 헤르페스 감염증일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증상부터 최신 치료법, 재발을 막는 음식, 면역력 높이는 생활 습관까지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려요. 피곤하면 찾아오는 입술 물집, 헤르페스 이젠 안녕. 헤르페스, 대체 무엇일까요? 갑자기 입술 주변이나 다른 신체 부위에 물집이 생겨 불편하고 신경 쓰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많은 분이 한 번쯤 겪는 흔한 질환 중 하나가 바로 헤르페스 감염증 또는 단순 포진이라고 불리는 질환입니다. 마치 피곤하면 생기는 병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정확히 헤르페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헤르페스, 이렇게 이해하고 관리하세요.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특징. 헤르페스는 헤르페스 심플렉스 바이러스, HSV라는 특정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해요. 이 바이러스는 우리 몸에 한번 들어오면 신경절에 숨어 평생 잠복해 있다가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다시 활성화되어 증상을 일으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전염성이 강해서 가족 간에도 쉽게 전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죠. 주요 증상 및 유형. 헤르페스는 주로 1형과 2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1형 헤르페스, 대부분 입술, 입안, 코 주변 등 얼굴에 물집을 만드는데 이걸 입술 헤르페스 또는 구순 포진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피곤할 때 입술에 생기는 물집이 바로 이 녀석이죠. 물집이 생기기 전에 가렵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2형 헤르페스, 주로 성기 주변에 증상이 나타나 성기 헤르페스라고 불리지만 때에 따라 구강이나 다른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헤르페스 물집은 흉터를 남기지 않고 며칠 내에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헤르페스, 이렇게 대처하고 예방해요. 헤르페스는 재발이 잦다는 점에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고 꾸준히 예방하면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최신 치료와 연구. 최신 연구 동향과 치료법. 헤르페스 치료의 핵심은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현재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으로는 항바이러스제가 사용되어 특히 아시클로비르 성분의 연고나 알약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연고, 물집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발라주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4, 5번 정도 꾸준히 발라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약, 연고보다 효과가 훨씬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재발이 잦거나 증상이 심할 때는 알약 복용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헤르페스 치료에 관한 연구와 진단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항바이러스제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빠른 진단과 초기 치료가 중요하니 의심 증상이 있다면 바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아요. 생활 예방법. 일상에서 실천하는 예방법. 헤르페스는 면역력 저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죠. 충분한 휴식, 피로와 스트레스는 헤르페스 재발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잠을 자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개인위생, 물집이 생겼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수건이나 식기 등을 따로 사용하고 손을 자주 씻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 입술 헤르페스의 경우 강한 햇볕에 노출되는 것이 재발을 유도할 수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헤르페스 환자를 위한 식단 가이드. 음식은 헤르페스 재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정 성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활성화하고 어떤 성분은 바이러스를 억제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재발을 줄이는 음식, 아르지닌 피하고 라이신 섭취.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아르지닌이라는 아미노산을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르지닌 함량이 높은 식품은 헤르페스 재발 우려를 높일 수 있으니 섭취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라이신은 헤르페스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라이신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지닌 함량이 높은 식품, 될 수 있으면 피해주세요. 아몬드, 땅콩, 호두 같은 견과류, 초콜릿, 코코넛, 콩 또는 콩식품, 된장, 두부 등, 귀리, 밀가루, 빵, 파스타 등, 참깨, 건포도, 수박, 및 씨앗, 라이신 함량이 높은 식품 적극적으로 섭취해 주세요. 붉은 살코기,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 닭고기, 달걀, 유제품, 우유, 치즈, 요구르트, 렌틸콩, 일부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등 면역력을 키우는 음식, 몸의 방어력을 높여주는 건강한 음식들은 헤르페스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 및 채소, 오렌지, 키위, 딸기, 브로콜리 등은 면역력 강화에 탁월합니다. 아연이 풍부한 식품, 굴, 소고기, 닭고기, 콩 등은 면역체계에 중요한 미네랄인 아연을 보충해줍니다. 발효식품, 김치, 요구르트 등은 장 건강을 좋게 하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단백질, 면역세포를 만드는 데 필수적이므로 살코기나 콩류 등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으로 헤르페스 이겨내기. 음식뿐만 아니라 꾸준한 운동과 규칙적인 생활습관은 헤르페스 재발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헤르페스의 좋은 운동. 격렬한 운동보다는 규칙적이고 꾸준한 유산소 운동이 면역력 증진에 좋습니다.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하루 30분 정도 꾸준히 하면 체력과 면역력을 동시에 향상할 수 있습니다. 요가, 스트레칭,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어 헤르페스 재발을 줄이는데 간접적으로 이바지합니다.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주어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으니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적당한 강도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속 면역력 강화 팁.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을 충분히 마시면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하여 면역력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금연 및 절주, 흡연과 과도한 음주는 면역체계를 약화함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정해진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습관은 몸의 리듬을 안정시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스트레스 관리, 취미 활동,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르페스, 충분히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어요. 헤르페스는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 재발이 잦아 불편함을 줄 수 있지만 올바른 이해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충분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면역력을 강화하는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를 병행하며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요. 만약 증상이 나타났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해 헤르페스의 재발을 줄이고 활기찬 일상을 되찾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